로마니아 국경돌이 점한 사진 전시회가 대문화연락위원회와 주주 로마니아 대사관, 조선 로마니아 친선 쇼피의 공동 명의로 11월 29일 평양의 천리만 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조선 로마니아 친선 쇼피의 성원들,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 외국어대학 교원 학생들과 로마니아 림시 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으며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한편 이날 국경절의 즈음에서 게으르게 취하고 주조 로마니아 림시 대리 대사는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